yo, I won't give up. Everybody say yeah. Make it 조금 더 크게 say my name. 그게 잠든 난 눈 뜨게 해워. 한 번 더 크게 say my name. 네가 내 이름을 불러주면 어느새 먼 곳을 향해 더 fly high. 나가서지 마라 give it up. 지난 나는 이제 반이가 now. We don't want no trouble. Just moving forward. Yeah, 색깔만 달려 그 안에 불꽃을 향해서 또다시 달려. 모두 여기로 높은 곳으로 함께라면 no down down down. 손을 들어라 소리 질러라 더 느긋한 시작을 위해. 저기 저 달빛이 모를 때 세상을 덮친 듯 때문에 우리 손을 잡고 날아가. Yes sir 부름에 응답. Yeah, 이 길의 시작은 창대한 법. 위상과 비상은 한글 차로 꿈을 완전 가리는 것. 더 이상은 better than better. 고개 들어 get up, go get up. 또한 그 몸 보완 배를 타 걸어와 내게로 get up. 부르고 부르고 불러줘 날 내 이름은 이름은 검색이 나와. 그렇게 바라던 네임택 따라고 옆에 가득 친구들도 모아. 오, 야 애원싸 누르고 지켜봐요. 이름 딱 네 글자 여기다 요. 티나게 남겨놔 swimming here cause I'm the captain. 모두 여기로 높은 곳으로 함께라면 no down down down. 손을 들어라 소리 질러라 더 뜨뜻한 시작을 위해. 저기 저 달빛이 모를 때 세상을 덮친 듯 때문에 우리 손을 잡고 날아가. Yes sir 부름에 응답. Say my name, say my name, say my name. Say my name, say my name, say my name. 나를 불러줘 나를 불러줘 내 손을 잡아봐 내 눈을 바라봐. 내 이름은 이름은 에이 그거지. 내 이름은 이름은 나를 불러줘 나를 불러줘 내 손을 잡아봐 내 눈을 바라봐. 그 숨이 뛰는 건 벅차오르는 건 아마도 운명일 거야. Please don't let me go. 비로소 정해진 하나의 my way. 그는 nobody else. 그는 nobody else. I've been living there. 나를 불러준 순간. Say my name, say my name, say my name. Let's go, 함께 갈 수 있도록 내 손을 잡아봐 내 눈을 바라봐.